오늘의 주제는 정치와 기독교입니다. 주제의 특성상 최근의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녹음 날짜가 7.30 선거 전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 항목이 있습니다. 이 20조는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20조 2항이 정교 분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후원하거나 하는 것들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아주 그냥 법적으로 딱 박아놓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려 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종교가 곧 정치며 아예 정치 활동이 곧 종교 활동인 것처럼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이제 본인의 그 정치적 이념을 종교적 신념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비슷한 정치색을 띄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으나 사실 딱히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교로 정치 얘기를 풀어보고자 하는 내 남자 주장 60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괴수 되게 오늘 패션이 상큼한데? 약간 하와이 느낌이야. 쪼리는 또 쪼리 하와이 스타일 쪼리 신고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아니 이런 여름 맞이해서 이런 녹색 반바지를 커버할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아 생각보다. 저는 이 복장이 일하러 가는 복장입니다. 회사 출근하는 복장. 좋은 회사. 자유로운 회사. 좋은 회사예요. 곧 이제 회사를 옮기긴 하지만. 아니 회사 관계자분 혹시 이 방송 안 들으시면? 아 들으셔도 이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 네. 네. 깨끗하군요. 네네. 클린슬리. 오늘 이 인트로가 저희 주제가 정치다 보니까 네. 조금 어쩔 수 없이 무거웠어요. 어쩔 수 없이 무거웠어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고감정 그대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할 자신과 지적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저희는 네, 네. 네. 그렇죠. 저희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Yeah. When you need music Kingclers.net. 아, 네, 광고. 광고 음악 맨날 똑같나요? 지금 맨날 안 들은 지가 제가 꽤 돼가지고. 또 그거야. 또 그거야. When you need a music. 이거 한번 우리가 육성으로 불러서. 라이브로? 아, 지난주에 불렀잖아. When you. 지난주에 불러서 PD님 화났잖아. 네. 음악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누구나, 그 언제라도, 팅클러스.net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덕력은 국력이다. 오덕왕입니다. 아, 네. 오덕왕님. 오덕왕님 약간 오늘 너무 연구실에 찌든, 그런 모습으로 머리는 약간 거의 5대5 가르마 뒤에 젖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다들 저희가 생각보다 이 방송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어떤지 그게 저희 그 듣는 분들께 드러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송 말고 생활이 너무 찌들어요. 아. 정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찌든 4명 제 주변에 생활 찌든 4명 이렇게 모여있네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방송이 좀 재밌다 좀 터진다 그날은 준비를 거의 안 한 방송이야. 준비를 많이 한 방송은 재미가 없어. 아 그래? 오늘 방송 재밌겠는데? 역대급으로 재밌는 거 아니야 오늘? 거의 아무도 준비를 안 해온 방송은 막 그냥 계속 드립치다 끝나고. 그게 뭐지? 그거 아니야? 그때 왜 프리메이슨 했을 때 나만 준비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약간? 맞아. 무전술이 전술입니다. 누구지? 홍명보? 이런 거구나! 방송 이런 거야! 방송 이런 거야, 네. 나봉. 네, 나봉. 다음 분. 네. 우리 여름에 해외로 국내로 전도여행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바울의 계절 멋있다. 바울의 계절. 바울의 계절. 바울의 계절이. 말하면서도 설마 할까 했는데. 네. 사도바울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괴수 28호. 네. 괴수 28호님은 혹시 뭐 이번 여름에 뭐 단기 선교나 뭐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맡은 게 있는데. 네. 좀 저희 회, 회장이잖아. 네.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네. 농활 비슷하게 농촌 미자리 교회로 이제 가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마을 잔치도 하고 그 농촌 교회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청년들이 좀 가서 도와드릴 일들 있잖아요. 아, 뭐 예를 들면 그 동네 아이들의 수련회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벽화 그리는 거 마을에 좋네. 재능 기분에 그야말로. 이게 이제 농촌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한 6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60년? 야. 어이, 굉장히 뭐... 유서 깊은 활동이네. 그나로드 운동이네. 그게 뭐야? 아, 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진짜. 그 모른단 말이야. 아니,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나로드 운동. 그걸 러시아어지. 그나로드. 맞아. 민중 속으로 뜻을 가지고. 와. 그나로드 운동. 아니, 난 새마을 운동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나로드 운동. 네. 아. 근데 60년이면 진짜 그 정도 됐겠다. 거의 해방쯤에 나왔던 부터. 우리 교회가 그 이렇게 신양민들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때 바로 딱 해서 교회 60년 넘었거든요. 한국 전쟁 직후부터 시작한. 네. 아, 그러면은 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농촌 전도대는 분화로드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분화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네. 아니 근데 취지는 좋은데 요새 많이 참 이게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그죠, 항상 준비하는 입장. 이제 농촌이 네. 사실은 먹고 살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인근으로 간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 진짜 산골, 막 진짜 어촌 이렇게 정말 먼 데로 안 가. 장흥 이런 데 안 간다 이거지? 충청도권으로 다 간단 말이지. 충청도권 분들 가면 사실은 개발도 사실 다 돼 있고. 농촌도 알잖아요. 스프링클러를 물 뿌리고 이런데. 고추잎 따봤어요? 그거 아니? 하루 배워가지고 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래? 일반인들이 가면은 쫙 하고 나오면 밭이 아예 아작이 나 있어요. 아작이 나죠. 무슨 잎이 무슨 잎인지를 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농사 일도 사실 제대로 도와드리기도 어렵고. 그렇겠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농촌 교회는 어려운데 실제로 농촌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농촌 옛날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네. 막 기술 같은 거 막 좀 이제 고급 기술 농업이지만 고급 기술 막 이런 게 네. 들어가면서 사실 이 특황 작물 막 이런 거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운영은 어려우나 네. 사람들의 삶이 분화라도 운동이 필요할 정도 막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차 타고 멀리 막 수도권 큰 교회 다니시고 이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저희가 가는 정말 생생한 얘기다. 네. 저희가 가는 지역은 어떠냐면. 이제 마을회관이 농촌에서 되게 중요해. 네네네. 뭐야 제일 중요한 그 거점인데. 성지 같은 거야. 커맨드센터. 네, 커맨드센터인데 우리 커맨드센터는 미네랄을 어디서 했냐면 법당에서 지원해주는 미네랄 그 커맨드센터. 그러니까 그 농촌회관 마을회관이 법당에서 지원해주는 돈다고. 네, 그러니까 절에서 지어졌어.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안 가 마을회관을 가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야. 삶이야 삶. 근데 거기를 가다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마을회관을 배신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가서 막 도와주면 좋아는 하지만 우리 약간 이용하기만 하고 사실은 교회 올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말을 돌리시죠. 제 가문 갈게. 뭐 제 가문 갈게. 저 사람 가문 갈게. 결국은 이제 마을 회장 그 뭐야 이장까지 가는데 이장은 뭐 절과 또 이렇게 긴밀하게 그렇겠죠.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아 참, 네. 정말 생생한 얘기다. 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군요. 그래서 농촌에서 아니 목회자들이 사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농촌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죠. 귀하고 쉽지 않고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네, 대형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들 잘 지원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소개를 하다 여기까지였네요.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나도 뜨고 싶다. 수산60분에 비주얼 맡고 있고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대학원생님 요새 보니까 운동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아, 배가 자꾸 나와서요. 저희 중에 배가 예. 안 나온 사람이 저희가 어디 있다고 지금. 아, 전 요즘 좀 도드라지게 나와서 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먹는 게 7이고 운동이 3인 것 같아요. 그쵸. 먹는 게 안 줄어드니까 아무리 운동해도 별로 이제 빠지질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지 진짜. 어, 옛날 같지. 칼로리 소모량이. 그러니까. 아니, 저도 뭐 앉아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그 이게 미국 쪽에서 유행하는 얘기래. 어떤 노 부부가 네. 굉장히 건강하게 네. 운동도 늙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유기농 드시고 막 이렇게 건강히 하시다가 정말 두 분이 동시에 같은 날에 네. 굉장히 편안하게 다 이렇게 잠들듯이 들어가셨대. 네. 그래서 두 분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도 잘 믿어서 천국에 가신 거야. 천국에 갔더니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안내 성교 오신 거 웰컴 웰컴 헤븐 딱 이게 미국이니까 네. 미국 쪽으로 갔겠지. 웰컴 투 헤븐 웰컴 투 헤븐에 나는 거야.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시라고. 이 젖과 꿀 흐르는 이 천국을 즐기시라고. 할아버지가 질문한 거야. 저기, 지방 많이 들어간 거 먹어도 되냐고. 아, 괜찮다고. 아. 저 혹시 운동 안 해요? 운동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아. 그게 할아버지 역정을 냅니다. 할머니한테. 이놈의 옆에 내가 그따위 맛없는 걸 먹이지 말았어도 내가 여기 30년 전에 왔을 텐데. 아. 옆에 내가 내가 여기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아. 다이어트는 천국에서 시작하는 걸로 아, 네. 천국 가서 시작하는 걸로 건강에 살면 좋죠. 네. 천국에서 또 만나와 매출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게 네. 아, 극한 다이어트인데 네.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 필요하니까 이제 만나 먹고 단백질 먹고 아 그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각각 근손실 그렇죠. 제가 이제 요새 운동에 빠져가지고 아, 네네, 뭐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오동안 딱 알아본데 제가 체지방이 한 6kg 정도 빠져. 살 빠져갔긴 해. 얼굴이 좀 해지겠죠.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 네 아무튼 근손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가 그런 걸 각각 고려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인 거예요.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 진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깊이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 성경을 묵상합시다. 아니 매출하기만 줬다 뭐 이런 거는 만나만 줬다 이거는 이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아, 엄청나다 진짜. 네. 엄청나다. 이렇게 돌에서 나온 안반수도 이렇게 마시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한. 그래서 비타민 K가 비타민 있어서 보충하면서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거지. 그렇게. 훌륭하다. 네. 그치. 불기둥으로 적당히 선탠도 하고 태닝 태닝도 좀 하고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런 거죠. 네. 좋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이 모임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소련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린왕자 구호 속에 폭풍난지 하유한 자유용은 고음병 말기 환자 MC 시버벨입니다. 네. 아, 고음병 말기 환자 추가했습니다. 아, 추가했어. 추가했어. 아. 지난번 방송을 들으면서 아, 추가했습니다. 고음병 말기 환자. 이제 아, 사실 요새는 노래방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따로 시간 내면 뭐 그럴 일도 없어서 우리 부른 지 정말 한참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말기 환자는 맞습니다. 어디 음까지 좀 편안하게 됩니까? 편안하게? 네. 그니까 누가 들어도 약간 그냥 무난하게 된다라는. 말리꽃. 말리꽃이 돼요? 최고 음이 어디니까. 근데 그게 어딘지 몰라. 말리꽃. 말리꽃. 말리꽃. 컨디션 좋으면 원키 그대로 해도 무리 없습니다.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이렇게. 야, 어차피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검증 못할 거 아니야. 함께한다면 이제 갈수록 아, 네. 이거는 약간 내 개인적인 얘기 원래 잘 안 하잖아. 이게 자기소개할 때 하나만 하자면 군대 있을 때 그 군대 그 군대의 상징이 알바트로스였어.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였는데 이제 우리 부대장님이 부대 밴드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네네. 밴드 하나 만들어라. 네. 그래서 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바 밴드. 알바. 아. 알바트로스 밴드에서 알바 밴드 나왔는데 보컬을 오디션을 보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원했지. 네. 보컬을 오디션 보겠다. 근데 전부 다 무반주로 하라는 거고 병사들 강당에 다 채워놓고 고위 간부 순서대로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무반주로 부르라는 거야. 키를 정확히 쳐둠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 키를 못 잡으면 내가 말리꽃을 선택하든 뭘 하든 킬 첫 키를 잘못 잡은 순간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그렇죠. 모든 게 와장창. 네네. 모든 게 와장창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예, 네, 말리꽃으로 1등하고, 한 1년 정도 알바밴드 보컬. 이야.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오디션 곡입니다. 오디션 곡입니다. 공개방송 할 때 보여주세요. 안 돼. 뭔 소리야. 그래서 그대는 준비해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대는? 내 눈물 나는 사람아, 이거를. 제 18번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아, 그래서 그냥 좋지. 컨디션이 좋아야 부를 수 있는 야다 거네. 얀 플라워 있었을 때가 좋았지. 아, 그럼요. 야다 얀 플라워 K2 이런 에메랄드 캐슬 이런 발걸음 처음 남자들의 떼창을 유도하는 그 노래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네, 그만. 잘 넘어갑시다. 고음병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 넘어갑시다. 아, 네,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사실 지금 그 간격이 별로 이렇게 텀이 네.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딱히 사연이 올라온 게 없고 바로 이 뉴스를 얘기를 하고 큼지막한 뉴스 두 개 있습니다. 네. 뉴스 두 개 정도 얘기하고 이제 본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새 사실은 또 뉴스를 많이 장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군이 실종됐던 유대인 청소년 3명의 시신을 발견한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보복 공습 등을 감행해 이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실종 청소년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몇 시간 뒤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34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하는 거 같은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복잡합니다. 아, 복잡. 아니 그 제 그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되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종말이 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이제 왜곡을 하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이게 하마스 잘못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또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진이 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보면은 그게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영상 아니었나요? 산 위에서 의자를 갖고 와서 와인 마시면서 보더라고.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웃으면서 보더라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누가 그 페이스북에 그래서 뭐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아이들 불쌍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그게 팔레스타인이 원래 테러를 먼저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누가 댓글 단 거야. 너네는 그럼 테러범들을 오케이 하느냐? 소탕하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뭐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쵸, 뭐 군대 대 군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막 뉴스 보면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오늘은 방금 지금 오는 길에 보니까 또 병원을 공격했더라고. 여기 저도 한 시간 전에 올라온 연합뉴스를 보니까 축구장도 폭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싫어한다 혹은 뭐 북한의 어떤 그 주체사상과 김정일, 김일성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군대를 공격하는 거가 아니라 일반 북한 우리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게 아무리 북한이 싫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북한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북한이랑 전쟁을 시작했어. 네.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치는 어쨌든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약을 올렸어. 약을 올렸어. 전쟁을 시작했어. 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북한군의 주요 시설보다 모란봉 공원, 뭐 북한군 병원, 뭐 이런 데를 폭격하는 거, 고아원, 뭐 이런 데 그냥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데를 폭격을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되는 게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나도 이게 뭐 어떻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하마스는 뭐였는데 걔는 또 무슨 테러 짓을 한 거야? 그러길 얼마나 무슨 테러 짓을 했길래 이렇게 빡친 거야 그렇게? 아 네.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네. 하마스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야 돼 일단. 하마스 단체입니까? 하마스가 단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 사람 이름이 단체인데. 하기스 비슷한 거 아니죠? 아 그렇진 않고요. 예. 이름 못 떠 이러면. 이름 못 떠 이러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름 못 떠.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정당이에요. 정당. 아 정당입니까? 아, 정당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정당 이름. 정당인데 뭐 테러도 하고 군대도 갖고 있는 그런 정당. 약간 과격한 정당이구나. 네. 그런 정당인데 그 이게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뭐 좀 더 확대하면 아랍 세계 간의 악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아. 원래 세계 2차 대전 때까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 네.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게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딱 그 나라에 세워지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원래 살고 사람들이. 그 원래 누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AD 74년인가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시켜가지고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평생 이제 2000년간 이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어쨌든간에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고 자기네들의 그런 시오니즘도 발행하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제 살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로스차일드가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오게는 됐어요. 정착을 돌아오게는 됐는데 처음에 이제는 그 아랍 사람들은 좀 좋은 이제 해변가나 좀 대도시 같은데로다가 땅을 분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못 쓰는 이제 갈릴리 땅이랑 밑에 이제 네게브 사막을 갖다가 분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사실 아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기 온다는 거는 진짜 등 뒤에 칼이 꽂힌 거라도 같은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뭐 1대 뭐 10 이상으로 싸웠어요. 나라로다 했을 때 1대 10 이상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상하게. 이게 48년도 일인데 공중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뒤로다가 5차의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겨요. 다 이겨가지고 다 뒤를 봐줘서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물론 뭐 서방 국가들이 뒤를 봐주지만은 당시 냉전 시대였고 그리고 워낙에 아랍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를 못 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랑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승인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그 나라들 그 이집트와 요르단과는 이제 수교를 해서 여행자도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그런 걸로다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뒤로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네들의 나라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세 곳의 땅을 이제 추가적으로 획득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웨스트뱅크 이거는 이제 사해의 동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쪽 땅이랑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포함하는 그리고 가자지구는 이집트하고 인접해 있는 해변가예요. 네. 그리고 골란고원이라고 시리아와 접경 지역이 골란고원인데 그 세 곳을 추가적으로 획득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테러가 싫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이 사람이 피에로라는 단체의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지부고 싸우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 맺으면서 사인을 하죠.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라고 해주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아까 있었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이런데 이미 이제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어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 빼기는 뭐하고 하니까 땅을 이제 약간 이상하게 막 갈라가지고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사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주기는 주죠. 근데 워낙에 사실 열악해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사는 지역은 되게 열악하고 유대인 사람들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보면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라파트의 피에로는 쉽게 말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되게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싸우고 싶은데 이제 좀 뭐랄까 양지로 올라오면서 지하 활동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테러도 안 하고 좀 약간 좀 약화된 세력이어가지고 그래서 등장한 게 하마스예요 사실. 아, 더 세게 제대로 한번 테러하고 막 붙고 무장투쟁하고 이게 하마스거든요. 네. 그래서 아라파트도 아라파트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물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독살로 의심되게 죽었는데 근데 하여간에 피에로가 처음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표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피에로가 이제 좀 세가 좀 순화되면서 이제 하마스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네. 좀 제대로 싸우고 오히려 더 강하게 대처하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인티파다라고 그 쉽게 말해서 민중 봉기라고 해야 되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게 지금까지 두 번 일어났어. 그래서 이전부터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어린이가 3명이 죽었나 얼마 전 6월인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어린이 3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거가 이제 하마스에서 부인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 쪽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하마스가 한 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가지고 일벌백계를 한탄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마스가 민간인 공격을 사실 되게 많이 했나 봐. 이미 예전에 하마스라는 데도 민간인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공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이게 좀.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지 않은데 나한테는 둘 다 쳐죽일 놈인 거 아니야? 오버한 거지 너무 일벌백계 한답시고. 그러니까 약간 물론 그런 어린이가 실제로 죽고 자기 자국민 어린이가 죽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화가 나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상대국에 더 많은 어린이를 죽이는 게 과연 그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민할 여지가 있겠네요. 그런 걸로다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거는 오버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도 국회의원께서도 멋진 말 하셨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엄마들은 다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 왜냐면 자식을 낳아서 테러범들이 양산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엄마들 다 죽여야 된다. 와 거의 헤롯 왕과 같은 말인데 지금 헤로당 비슷한 느낌의 대사다 진짜.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협력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앞편을 재배하고 밀수하는 거를 단속하는 거는 둘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하고 있다.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은 또 요건 또 같이 하고 있다. 이룩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인가요? 뭐 그렇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안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죠. 평화적 해결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죠. 아 그것도 있었다 보니까 그 격추된 거 저거 인간 항공기 말레이 항공기 격추된 거.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17편과의 교신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쯤 떨어진 지점에서 끊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범인이 누구냐? 지금 뭐 서로 부인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뭐 러시아에서 뒤를 봐줬다. 아니 뭐 우크라이나가 봐줬다 뭐 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진짜 이건 진짜 레알 소설인데 네. 내가 쓰는 소설인데 네. 나는 이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네. 말레이 항공사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뭔 소리입니까? 네. 2014년에 네. 들어서 네. 근래에 발생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사고가 세 건이나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아시아나 항공기, 우리 그 미국의 부시장 동체 착륙한 그거고. 그럼 운전 미숙이라고. 근데 나머지 두 개가 다 말레이시아 항공기예요. 그죠? 그 동중국해인가 인도양 근처에서 사라진 건 말레이 항공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격추된 것도 말레이 항공기예요. 네, 네. 사실 두 개 다 말레이시아 사람은 별로 많이 안 타고 있었어요. 아, 그렇네. 네, 그랬고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냐면 그 말레이 항공사가 에어아시아라는 네. 거기잖아요. 네, 네. 3년 전만 해도 이름도 없던 데인데 네. 한 1, 2년 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QPR 구단주가 하는 QPR 구단주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제 경 이건 완전 소설이야. 네. 근데 왜 하필 정말 그 실종된 거는 정말 너무 지금도 완전 미지잖아. 네. 해결이 안 됐잖아. 네. 두 번째 얘도 공중격파란 말이야. 네. 뭐 하이제킹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증거물 찾기가 자체가 어려운 그런 거란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분쟁 지역이야.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말레이 항공사가 네. 뭐 어떤 군수품에 관련된 걸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거를 반발하는 다른 단체에서 너네가 군수품의 물자를 계속해서 적국을 이롭게 하면 격추시키겠다라는 거에 협박으로 첫 번째 인도양 실종 사건, 두 번째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해서 격추. 왜 하필 말레이 항공기만 이렇게? 왜냐면 이 두 개 다 블랙박스를 찾을 수가 없어 아예. 반군이 가져갔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아예. 확인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공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하이제킹해서 딴 데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중에 블랙박스 뜯어보면 다 나오잖아. 공중 폭파야 확인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항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항공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항공에서 날고 있는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방법은 유도탄밖에 없습니다. 아, 네. 유도탄을 쏜다는 거는 맞으려면 유도탄까지 가는 게 10분 정도 넘습니다. 네. 여객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여객기를 알았으면 지상에서 멈춤 누를 수는 있어. 이게 무슨 한번 시작하면은 세상에 못고 그런 폭탄 세상에 존재하진 않아. 아, 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악당들도 급박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셜록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아니네 하고. 아니 악당들도 사정이 있어서 온오프 버튼 항상 만들어 놔야 돼. 유도탄이 중간에서 끌 수 없는 건 아니야. 자가 폭탄도 당 있고. 근데 유도탄이 유도를 하는 방식이 엔진에 항상 열이 뜨겁게 나오는데. 네네. 저 높은 하늘, 그 넓은 하늘에 뜨거운 점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보통 이제 엔진 열을 좁게 해요. 네. 그냥 그거 끄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쫓다가 뭐 어디 가겠지. 공중 폭파 시킬 수도 있고. 네. 근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맞췄다는 얘기, 여객기 알고 쐈다고. 알고 쐈다? 알고 쐈다. 이거는 여객기를 모르고 쐈을 수 없어. 왜냐면. 이건 팩트네요. 이거 저도 이제 항공부대에서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여객기와 군용기가 내는 그 VAHS, 그니까 네. 그 높은 데 주파수는. 네. 그 레이더 주파수가 완전 다릅니다. 모를 수가 없어, 이건. 이거는 그냥 군인이라면 무조건 아는. 네, 군인은 무조건 아는. 네. 관련된 군인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말레이 항공사가 뒤에 뭐 이렇게 군수 이거는 이제 제 소설이고 말레이 항공사가 왜 하필 말레이만 두 개 떠오르니까 제 소설이고 네. 정말 소설이고 혹시나 이게 사실 되면 이제 저를 추앙해 주세요. 사실은 네.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러니까 알고 쓴 건 확실하고 알고 쓴 건 확실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이제 이 우리 실버벨께서 쓰는 소설은 말레이 항공사 말레이 아니면 푸틴입니다. 아 네. 푸틴이라 근데 푸틴인 게 드러나면 전면전이지. 3차 대전 납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오바마가 아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3차는 안 납니다. 하지만 항공 종사자로서 이건 알고 쐈고 굉장히 천인공노할. 그러니까 사실 그 민간인을 상대로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네. 네. 그거 있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우리 유병헌 아저씨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발견되셨습니다. 변사체로 발견되셨는데. 네. 그 당시에 마을 주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발견 당시의 상황, 그 주민 박윤석 씨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던데 밭으로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녔는데 사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패가 다 돼 있고, 그 이제 내려와서 갔다 이제 신고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왔어갖고, 또, 면장님도 오시고, 오늘 병원에서 왔는지를 모르겠고, 와갖고, 이제 수습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 전부 다, 그 사람 가지고 다닌 것도 전부 다 이제,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것이, 노숙자 옷이요. 완전 노숙자라. 옷도 갖다 이제, 겨울 옷 비스름 뭔가 입고, 그런 처지라요. 인산 차에도 갔다 반대 줄을 넣어가지고 고기만 핵 틀어 갖고 있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 신고 옷 운동화도 갖다 딱 한쪽에 딱 벗어서 갖다 간절히 놔두고. 여러 가지 이것도 의견과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0일이 넘었다고 발견된 네, 발견된 지 40일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 병원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 며칠 만에 이 병원이 확실하다 몇 시간 만에 발표를 해버리고 네. 분명히 그 시체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는 좀 나라 정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라고 하면 좋겠는데 깔끔하지 못해. 이 시체가 딱 누가 봐도 이게 유병원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부패 정도가 엄청 심했대요. 정부 발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박근혜 정부를 전 지지하고 사랑하는데 대통령께서 꼭 잡으라고 했으니까 아, 쫄아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지. 어? 아니 그 유병원 그거는 근데 예상 사망 시간 이후잖아. 꼭 잡아라고 말했다. 아 그런가요? 유병원 아저씨가 원래 평소에 술을 안 드셨답니다. 네, 뭐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시체 주변에 술병이 아주 아 뭐 몰래 먹었을 수도 있지. 아니 그 마지막에 힘드니까 힘드니까 가는 마당에 한번 끝까지 죽기 먹어보자. 전에 내가 뭐 먹으면 술 한번 먹어보자. 이러고 동동주를 어. 뭐 첫 장인 동동주야? 그러셨던 것 같고. 뭐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시사에. 네네네네. 그분이 굉장히 조사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병헌 유서를 또 발견해가지고 어. 이렇게 하셨는데 뭐 쫄더라. 네.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 거야 진짜? 아무튼 뭐 이거는 저희는 일단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게 기본 저희 방향이기 때문에 의심 추후 의심은 없고 어, 그럼요. 네. 아, 그, 정부를 잘 보좌해 드려요. 네. 검찰께서 유병헌을 하시면 유병헌이라 믿겠습니다. 그렇죠. 어. 아무튼. 어, 지록 이유. 5억 한번 벌 뻔 했는데, 아무도 벌 기회가 없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제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뭐 대청료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네네. 이게 유병헌이 맞다 아니라를 판단하는 기준, 제 생각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신고한 아저씨한테 5억을 주면, 네. 확실히 유병헌이야. 아. 그지? 아니, 이게 유병헌이면 그 아저씨한테 5억을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 살아있는 유병헌을 잡아야. 아니야, 대도 얼라이브 아니었어? 아. 그런가? 뭐 이렇게 아무튼 근데 뭐 거기 근데 포상 그 포상문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게 써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뭐 확실한 뭐 단서를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이렇게 써 아리까리하게 써 있긴 한데 그 아저씨한테 포상을 제대로 해준다. 유병헌 인정하는 거지 국가에서도. 근데 뭐 포상은커녕 뭐 그 아저씨 뭐 그 아저씨가 뭐 발견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럼 아저씨 유병헌도 아닌데 괜히 뭐 저 아저씨 돈까지 줘.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 아저씨가 돈을 받냐 안 받냐 받으면 얼마 받냐 요게 약간 좀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을 잡으려고 달렸던 행위만으로 뭐 경제효과가 한 20조씩 되고 뭐라고? 고용효과가 3만 명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고용효과 3만 명 어, 그치? 그렇죠. 행위만으로도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효과 경제효과가 이런 게 창조경제죠. 뭐 다른 게 창조경제 이런 게 창조경제죠. 대형 범죄자 만들어서 무에서, 이런 무에서 걸로, 유를 창출하는 이런 걸로 경기 부양하고 그런 거지. 엄청나다. 엄청나다. 각하의 해안이에요. 해안. 아니, 최근 아니, 최근에 종영한 너는 포위됐다라는 그 드라마 있는데 네. 그것도 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이제 약간 그 경찰력의 그 힘을 실어주기에 있던 드라마였네요. 아니 뭐 이제 유병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유병헌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네. 그 역시도 굉장히 참 그렇네. 거의 교주 아니었나요 그 사람이? 교주지. 네. 교주죠. 그 뭐 명예 일단 뭐 확실하고 구원파 교주고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두 종류는 유병헌과 상관없는 사람이 세웠다곤 하나 네. 어쨌든 동일한 애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기 때문에 박옥수가 한 명이고 한 명은 유병헌이랑 합쳐진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신찬, 네. 이호환 아닌가? 권신찬 아닌가? 네, 하여간. 그러니까 아무튼 구원파는 세 파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병헌 거고 네. 나머지 두 개도 근데 동일한 애들이고 도찐 개찐이고 네. 그러므로 탤런트 유진 가수 유진은 네. 이단이다. 그 류승룡 저 좋아하는데 류승룡 이단이다. 구원파시고. 네, 확실히 구원파다. 네. 유병헌과 상관은 없으나 유병헌의 장인이 권신찬.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박진영이랑도 그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지금 박진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 유병헌이 돈과 명예를 다 얻고 또 취미생활도 오지게 했더만. 그러니까 취미 찍으면서 뭐 취미생활로 돈 벌고 루브르에 전시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서 취미생활을. 말년이 뭐 만약에 그 유병헌이 맞다면. 씁쓸하게 생긴 죽으신. 씁쓸하네. 객사하신 거죠, 객사. 셋 중에 하나는 자살, 타살, 아사. 아사는 진짜 네. 씁쓸하잖아. 마지막 끼가 막걸리였던 거 아니야? 뭐, 막걸리는 원래 밥 대용이기도 한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 유병헌 씨라고 하겠습니다. 유병헌 씨의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그 형이 얘기했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현대차 회장을 쫓아다니는 기분이다. 사실 그런 기분을 계속 받긴 했어요. 네. 물론 세월호 사건에 연결돼서. 네, 물론 천하의 나쁜 놈이긴 한데 이현 씨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잡아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거기에 쏟도록 이런 모든 경찰력과 이 모든 국민이 언론 구원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다음에 종편에 거의 한 시간씩을 할애하는 매일 한 시간씩을 할애하는 요 이 탐문 내용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임을 지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책임이 자동차 사고만이 났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 경찰이 사실 저 그 역할을 해주고 또 보험사가 잘 보험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정부 역할인데 이제 정부가 그거에 관심을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이제 차의 어떤 그 그치. 회사 사장을 저놈이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회사가 분식 해결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씁쓸하긴 합니다. 종편을 보고 진짜 재밌는 게 막 유병헌, 김일성, 체력 비교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아니 걔네 그쪽. 아니 걔네 개구로 가닥을 잡았어? 진짜. 아니 그 TV 조선은 진짜 웃겨. 그 앵커 장난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조선 중앙방송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 아니 싸우자잖아 앵커가. 한편 정부는 막 이러면서 싸우자는 거냐 걔들은. 그냥 누가 만나요 막. 유병헌 빨치산 루트로 도망 막 이러면서 진짜. 아니 아, 너무 재밌어요. 하다못해 종편에 자주 나오는 강용석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그 아저씨도 뭐라 하더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종편은 뉴스에 가면 유병헌 한마디로 진짜 쓸데없는 걸로 한 시간을 뽑는다고. 그 뉴스가 너무 다양화되지를 못하고 맨 겉도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정말. 네, 심지어 강용석 아저씨도 그렇게 말씀할 정도면 뭐. 네. 지금 뭐 그걸 떠나서 아직도 아이들이 한 10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죠. 네. 네. 좀 마음 아픈 일이고 사실은 오기가 좀 힘들겠죠. 많이 힘들 것 같고. 또 박예슬 양이라고 이번에 네. 사고 당한 단원고 2학년 3반 그 친구가 원래 뭐 이렇게 예술가 네. 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꾸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꿈이었는데 그거 전시회가 지금 서춘 갤러리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무기한으로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박예슬 전시회 검색하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뭐 이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유족들의 그런 대응이나 대처나 좀 정부 여러 정당에서 그 대처를 참 미흡한 것들도 있고 빡시고 화나는 것들도 많고 어버연합과 엄마연합 거기서 세월 그 어버 연합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고 엄마 대한민국 엄마 연합이란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 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물건 던지고 뭐 이런 상황들 보면서 좀 화나고 하는 거 맞는데 저희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어차피 오늘 정치 얘기할 거니까 네. 이제 두고두고 까자 두고두고 깝시다 네. 네 두고두고 까는 걸로 하고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 정치와 종교 대한민국에서 그 기독교와 정치와의 연관, 뭐 관계, 뭐 이런 얘기. 네. 정치와 기독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 주제네요. 아 쉽지 않죠. 네. 저희 되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은 진짜 줄타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저희 사실 이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저희가 편집을 하고 멤버들끼리 먼저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또 이제 한번 수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오늘 방송을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부터. 좀 이제 주의를 하셔서 말씀해서 너무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소송 방지 네 소송 방지를 위해서 삐 처리도 많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좀 그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는 어떤가 교회의 관계는 어떤가 각자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혹은 내 근처에 있는 뭐 기독교 단체, 내가 속해 있는 이 기독인 모임에서 네. 정치적인 성향이나 드러내거나 혹은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식적인 이름으로. 네, 뭐 그런 것들. 감사하게 혹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근데 한다는 교회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다는 교회는 많이 들었다. 근데 그게 좀 사실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 색깔이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현 상황을 인정하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보수가 있고 나라가 좀 개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보가 있다면 좀 경제 상황과 많이 물리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거든요. 좀 삶이 힘들고 열심히 사는데 계속 뭔가 뺏겨가는 것 같고 이 삶은 바뀌지 않고 가난에도 성경에 표현된 가난에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난 중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가난도 있다는 거지. 시스템에 네, 시스템에 의한 가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이 회복될 수 없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 뭐 외국이야 복지가 발달된 나라는 좀 살만하잖아요. 뭐 거지도 살만한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좀 이제 격차가 심하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쇼미더머니 1대1 배틀 같은 거지. 네. 못하는 놈 둘이 붙으면 둘 다 못했는데 그나마 잘하는 놈 올라가는 거고 잘하는 놈 둘이 붙으면 아무리 둘 다 잘해도 한 명밖에 못 올라가는 시스템이면 정말 억울하게 마지막에 뽑힌 사람 봤을 때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극복하기 아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실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미자립 교회나 성도가 이렇게 몇 명 없고 그 목사님도 사실은 사례가 충분치 않고 삶이 힘들면 조금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과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네네네. 교회가 먹고 살 만한 교회다. 담임 목사님이 먹고 살 만하다. 뭐 이렇게 뭐 나라가 뭘 자꾸 바꿔? 네, 뭘 바꿔? 살 만한데. 가만 있어 이것들아. 네. 뭐 이런 거. 그런 분 그런 교회는 이제 보수적이신데 문제는 이제 먹고 살 만한 교회들은 성도 수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성도들이 착하고 순종적이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설교 시간 꼭 얘기를 해. 막 빨갱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우리 또 대형 교회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우리 4대강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면서 장로 대통령. 네. 장로 대통령 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파괴력은 사실 보수 쪽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집력이 세 보수가. 네. 아 모임 무섭죠.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연히 뭐 정치 색깔을 표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는 뭐 대체로 좀 뭐 진보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좀 포션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포션이 높다. 교회에 비해서 저희 교회는 일단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의 대형교회 한 거리가 저희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거든요. 네네. 크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어떤 진보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뭐 사회 문제를 이렇게 뭐 성경과 관련 지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좀 뭐 그런 편이죠. 예. 그런 편인데 제가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는 뭐 꽤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 우리 들으면 누굴 비판하는지 다 아는 그런 설교 있잖아요. 아, 그 약간 공산당은 당선되면 안 된다라든지 아, 뭐 이렇게 그거 아니야. 페이스북에 여자애끼리 가끔 싸우면 여자애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자들은 싸우고 기분이 나쁜 애가 있으면 그 남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인마 왜 그랬어?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들은 페이스북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고 지칭 안 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은유법을 이런 사람 정말 싫다 이러면서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면서 올리잖아. 특히 옛날에 싸이 때 심했지 싸이월드 때 이런 그거 거 근데 보면 누군지 누군지 다 알아.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다. 그런 설교도 있었고 침대를 설교를 하셨다. 침대를 설교 그런 거죠. 뭐 나만의 지금 고정관철이 5만 명 있으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5만? 이게 이제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 씨가 했다고 전해진 말인데 네네네, 5만 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낭설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여튼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고향교에서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도환께서는 아니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그 정치적인 성향을 뭐 공식적으로 드러내거나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다만 제가 다녀보고 좀 느끼는 거는 좀 세대별로다가 좀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건 좀 보이더라고요. 세대별로다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정부 여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편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야당을 갖다가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좀 재밌었어요. 일단은 저희 그 전에 다녔던 교회 네. 저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분이 있고 뭐 목사님과 관계도 나쁘지 않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밥 먹거나 하면은 안철수 걔는 이렇게 자꾸 간을 본대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질문도 하시고. 안철수. 네. 뭐 이렇게. 그 두 분의 생각이 나쁘진 않았는데, 또, 선거철 때 지금 김용민 씨 있잖아요. 네. 그때 김용민 씨가 총선인가? 나왔을 때, 막말 파문 났을 때는,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데를 뽑지 맙시다. 아. 라고 설교하셨다가, 그래서 대신 기독당 뽑으라고. 아.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장로 대통령 얘기는 쭉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또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다. 뭐 일반적인 상태에서 드러내는 건, 그 정도다. 뭐, 이렇게, 대놓고 움직이는 단체는 뉴스에 이미 나올 정도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음으로 양으로 지금 한국에서 정치에 여러 가지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기를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이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기도하면서. 네, 뭐, 기도하면서, 음성도 들어가면서, 뭐 이제 할 거다. 음성 들어서 이제 나라에 이제 한강부터 낙동강까지 팔빵을 내시고. 그렇죠. 아유, 녹자라테 범벅을 만드시고. 유프라테스 강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그게 한국에 오면 한강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높은 자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사회가 되게 좋아질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상층부에 지금 기독교인들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더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워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사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그런 어떤 뭐 고위 공무원직이라든지 그런 자리들에서는 되게 이미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치인들은 여기 지금 제가 기사 보니까 19대 총선 10대 19대 국회에는 37.1%의 기독인 의원. 네,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기독교인.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떼고 기독교만 한 거지? 그렇죠. 천주교 빼고. 저는 근데 높은 자리에 기독인이 많아지는 순간 기독교가 끝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로마가 국교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고. 네. 이 사람들의 기대가 진짜 많은 게 제가 이 뉴스미션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기독의원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가치관을 의정활동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의 대상이다. 여기 진짜 웃긴 거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때문에 찾아봤어 기사를. 국회의원 명단에 기독 국회의원 명단에 문대성이 들어가 있네. 김양태 됐어. 김양태. 문대성 얘기도 나와요. 표절 문대성. 이 기사가 굉장히 약간 감격스럽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불교세가 강한 부산에서 문대성 후보가 당선이 됐다. 아멘. 문대성 후보가 할렐루야. 당선이 됐다. 야,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에서 운영하는 문대성 태권도 학원도 선교사역의 일원이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랜만에 욕 나올 뻔했다. 네, 그래서 한기총과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국회조찬기도회 국민일보가 조만간 국회의원 당선 축하 및 의회 선교단 파송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라고 이게 2012년 4월 기사입니다. 예, 이제 좀 됐죠. 이제 2년 몇 개월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뭐 참 그렇죠. 사회 상층부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이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권력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이미 뭐 그 2007년 대선에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났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예 그 대선의 이후에 그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을 일컫는 이름에 교회가 하나가 자리를 포션을 차리고 있잖아요. 영락교회. 고소영. 그러니까 이게 마치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 저 우리 전 각하 시절에는 출세하려면 그 교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사실 진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구나.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2007년 분위기는 이제 장로 대통령을 뽑고 싶은 거야 한국 교회는.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장로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 좀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음으로 양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몰빵했지. 지지하는. 이게 뭐가 음으로 양으로야? 양으로 양으로지. 아니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워너비야. 왜냐면 목사라는 직함은 좀 부담스럽고 뭔가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너무 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로는 이제 목사를 돈, 제외한 직분 중에 제일 높은데 네? 돈 많아도 돈이 돼. 겁나 많아. 많아도 돼. 뭐라 안 해. 많으면 더 좋아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장로. 아 완전 원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뭐 장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장로님 IMF 계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지만 뭐 그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소영이라는 네 뭐 별명을 남기고 아니요 아까 실수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소망교회. 소망교회. 네. 소망교회. 영남이야 영은. 아, 네. 영남이. 근데 아니 아무튼. 물론 노무현 때도 네. 뭐 코드 인사니 뭐다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좀 내가 꾸미는구나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저는 뭐 그거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망교회 사람을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네. 분위기 자체가 네. 내가 출세하는 소망교회 가야 되는구나 의 분위기는 좀 너무하잖아. 네. 그렇죠. 뜻이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네. 교회들이 결국은 실제로 권력을 만약에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면 네. 뭔가 선교도 더 잘할 수 있고 기독교 영향력을 그럼, 더 맞아. 퍼뜨릴 수 있다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는 아. 생각을 깔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 그 왜 위험 지역에 선교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옛날에 잠깐 다룬 적도 있고 네.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그쵸.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여행 금지 국가고 위험 국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독인 대통령이 되고 내각이 다 기독인이 되고 입법하는 사람 다 기독인이 되면 그 법 없을 거야? 선교를 쉽게 갈 수 있게 그런 네. 걸 그런 걸 정말 바라나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 정부가 생각하는 게 기독인의 포교 활동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국민의 안전과 그런 그 번영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신다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성생활도 솔로몬처럼? 아, 그렇죠. 에이씨. 그렇죠. 뭐 최근에는 또 이 한기총이라는 유명한 아이고. 네, 뭐 네. 이제 거의 뭐 망해가고 있긴 한데 한기총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니었죠. 뭐 기독 자유민주당이나 뭐 기독 사랑실천당이나 하여튼 이런 정당들도 막 재밌는 정당들 많더라고요. 네, 재밌는 정당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제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동훈님은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당 기독당 기독 정당 있잖아. 달고 안에 나오는 정당 있잖아 거기. 그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아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3%가 비례대표 3%만 넘어가면은 의원을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명을 갖다가 보내는 게 목표예요. 보내면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서 그걸 받으려고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보조금 받고 목소리도 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쪽의 목표인데. 그렇게 될 뻔했죠. 2008년도 총선에서 불과 3만 표인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아깝게 의원을 보내는데 실패했는데 3만 명 전국 단위에 3만 명은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동원만 열심히 했으면 될 뻔했죠. 그렇죠. 여기 그 기독당 저기 기독당의 기독 자유민주당 여기에 네. 그 포스터가 있는데 네. 공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기독당을 찍어서 우리가 당선이 되면 교회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아...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쉽게 하시라고. 아... 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일요일 날 국가고시를 못 보게 하겠다. 교회 아... 가야 되니까. 아, 멋진데. 뭐 이제 요런 요런 얘기입니다. 네. 탭스 토익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 그럼요 안 됩니다. 네. 탭스 토익 같은 거 다. 우리 이따가 좀 이따가 그 또 반스 목사님 얘기해야 되니까 예. 또 이제 반스 목사님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그... 할까? 왔어? 아까 온 거 같아. 왔어. 결제가 됐어. 네. 요때 마침 치킨이 왔습니다. 뉴스에 관련된 얘기가 길어져 정치 얘기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치킨 한 마리 어떠신가요? 보이는 날개는 다리는 조금 빼주세요 아줌마. 포도 비만 치킨 꽉 찬 치킨 마이 같은 거도 아줌마. 구이는 나에게는 미디어 가슴도 미디어. 다리 멜돈으로 아줌마.